3, 2, 1 아주 로맨틱하게 말할 거야 너도 나갔다면 잘 될 거야 눈을 감은 채 내게 기대 매일 밤의 꿈에서 보는 그때 서로 알게 된 게 벌써 언제야 나고 아무 상관없던 그대 웬 네가 자꾸 내 꿈에 이제는 나는 너를 너무 원해 일기에 유치한 사랑 노래 보면 얘가 대체 왜 이래 hey. Baby 내 맘은 핫뜨거 너를 조금 더 알고 yes. Romantic 첫 페이지 내가 열어줄게 go lady 겁내지마 둘의 시간 긴장하지 마 look at me now 그대와의 사랑 천국을 살찡여보는 것만은 달콤해 매일 밤마다 같은 꿈 나라 이젠 그대도 나 원해 아주 로맨틱하게 hey. 말할 거야 Let me tell ya 너도 나 같다면 잘 될 거야 You know why 눈을 감은 채 내게 기대 매일 밤의 꿈에 서 보는 불가능한 너라면 시작도 안 했겠지 열 번 치고 안 넘어가는 나무 없어 시련은 있겠지만 I will never back it be wrong 로맨틱하게 말할 거야 너도 나갔다면 잘 될 거야 문제 내게 기대해 매일 밤의 꿈에 보는 그대 남을까 비밀스러운 고민거리 내 맘에 yeah, yeah, yeah. 반드시 내가 언젠가 너를 영화에서처럼 드라마처럼 그런 사랑을 바쳐줄 연인이 되는 게 꿈 No 시야코드 친구를 마음을 전달했다고 봐 2년간 사소한 노력들로 예고 하나 비효과는 짝이 되어져 도시락 같이 먹자 격식있게 와인 몇 잔 아님 한시폭차 어종기는 관계 확실히 짚고 가자 썸남 썸녀하는 조질 그건 아니잖아 시크하게 내 얘기만 하고 뒤돌아서 이게 컨셉 너도 나갔다면 기대 내 옆에 영화 보러 갈까? No Stop the good today 두피로 담담 두피 day Stop today Stop today 스피로 봐도 봐도 day 뭐든지 따줄게 네 이상형만큼의 남편을 싸줄게 어서 백허그 해줘 I'll be there 서둘러 love you baby Honey, I love you so much What's up to me Thank you, thank you